서울시는 황성현 씨, 그리고 잠 많다는 대전의 손일관 씨. 지금 졸리세요? 졸리면요,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봄바람이 너무 시원하죠? 그래도 졸리시면 세수를 한번 하고 오세요. 멋진 음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을 들 수는 없잖아요. FM 영화 음악 시작합니다.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Southland Concerto,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이었습니다. 잠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반드시 건강의 제1보는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허정 교수가 최근에 펴낸 건강상식 160 네 가지 이런 책에 보면요, 잠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 이전의 취침이 그 이후보다 꼭 더 몸에 좋다는 근거는 없다. 또 잠들기 전 간식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면 당장에 아유 어시구나 좋다 하면서 냉장고로 달려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간에 가벼운 음식은 공복감을 덜어줘서 좋은 수면제 역할도 된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꼭 끌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색적인 주장도 하셨네요. 그리고 수면은 조명과도 관계가 없다. 어두운 곳에서만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반드시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은 없다. 따라서 저희 프로를 1시 이후 2시까지 듣고 그리고 적당히 수면을 취하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좋은 음악이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FM영화음악에서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시사회 편데요. 사라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문제를 다룬 영화죠. 돌아오는 4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시사회를 갖고요. 여러분이 엽서를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초대권을 달라는 엽서를 보내주시면 500분을 추첨해서 각각 2장씩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수요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한 말씀은 지방에 계신 분들께는 표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평일에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히려 교통지옥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음악 선물 대신 드릴게요. 인천 남동구 장수동의 최혜란 학생, 서울 논현동의 박선욱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천장지구의 주제가 치헤이더 공지엔 칠흑 같은 공간 비욘드의 노래입니다. 在等候，孤独的流浪，明天又会怎么样？多少我的无奈在前方，走在漆黑的空间，光明只是个起点。城市还是温暖的时候，美好的时光仿佛总是太短暂，你有你的未来与梦想，走在漆黑的空间，为了当我背上一切后悔的

타투를 튕기는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였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용서받지 못한 자로 올해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었죠. 그가 1990년에 14번째로 감독한 영화 추악한 사냥꾼 White Hunter Black Heart 이 영화가 지겐비 79번째 작품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바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영화는 아프리카의 여왕을 찍을 당시에 존 휴스턴 감독을 모델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가의 대열에 선 감독 존 윌슨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촬영에는 관심이 없고 코끼리 사냥만을 즐기죠. 신성한 코끼리를 잡는 것은 죄악이라고 시나리오 작가는 경고하지만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한다는 묘한 대답을 남깁니다. 촬영 준비가 다 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찍어야 할 판인데도요. 하필 비가 내리고 촬영은 또 연기됩니다. 감독은 그때가 아프리카의 우기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또다시 코끼리 사냥을 나가죠. 하지만 코끼리를 쏜다는 게 그만 흑인 안내원의 심장을 쏘아버립니다. 바로 제목처럼요. 이제 정말 영화를 찍지 않고는 안 될 상황에서 비정하게 레디고를 외치는 순간 영화의 끝을 알리는 크레딧이 떠오릅니다. 마음먹은 코끼리 사냥도 또 영화 촬영도 끝내 하지 못한 것이죠. 이 영화 추악한 사냥꾼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헐리우드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예술가의 철학을 옹호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SKC에서 출시된 비디오입니다.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게 법이지만 이 법이라는 잣대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영화가 있습니다. 지겐비 80번째 영화 프랭크 피어슨 감독의 침묵의 사형수 원제는 Somebody has to shoot the picture입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로이 셔이더는 한 사형수로부터 자신의 형 집행 장면을 찍어달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이 사형수는 경찰을 살해한 죄로 7년째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지요. 그 와중에 살해된 경찰과 파트너였던 다른 경찰이 자살을 합니다. 로이 쉐이더는 그 자살 현장을 방문했다가 총격 사건이 있던 날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사진과 사건 당시 신문에 실린 사진을 비교해보다가 경찰을 죽인 범인이 바로 자살한 이 파트너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사형 집행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판사에게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지만 판사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그 사이에 사형수의 형은 집행됩니다. 목숨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실을 깨달은 판사가 사형장으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무고한 한 인간은 이미 희생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교도소 밖에서는 시민들이 흉악범의 죽음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CIC에서 출시된 침묵의 사형수, 교도소 밖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마지막 장면과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 침묵의 사형수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지난해 아카르멜라로 국내에 소개된 스페인의 세계적인 감독 카를로스 사우라의 카르멘, 81번째 비디오입니다. 이 영화는 깐느 영화제 최우수 예술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극중극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갖추면서 그 예술성과 영화적인 완성도로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안토니오 가데스는 무용단 연출가로 자신이 직접 주인공 돈 호세 역을 맡은 무용고 카르멘을 준비 중입니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처럼 그는 카르멘 역을 맡은 라우라 델 솔과 사랑에 빠지고 여자가 변심하자 여자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런 실제 상황과 연습 중인 무용고 카르멘이 아주 절묘하게 교차되죠. 이 영화 속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스페인 춤 플라멩고입니다. 스페인 국립무용단 단장으로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이 안토니오 가데스와 신예 라우라 델 솔의 화려하고 격정적인 춤. 이것이 영화의 압권을 이루죠. 그리고 스페인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파코 데 루치아가 특별 출연해서 엮어내는 기타 연주. 아주 뛰어나고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연습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파코 데 루치아가 연주하는 블라리아스 이어집니다. ¿Y por qué no lo haces así siempre? Me tengo yo que destrozar. Yo. Y luego tú. Eres la Carmen. Eres la Carmen, créetelo. Si no te lo crees, ¿quién te lo cree? A ver, dale esta corda aquí. Thank you. 영화 카르멘 중에서 블레리아스였습니다. 참 기타 연주와 이 오페라 아리아랑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네, 둘 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겐비 82번째 작품은요. 굿모닝 베트남, 먹시 등을 만든 베리 레빈슨 감독의 초창기 코미디물입니다. 원제는 팀맨이고요. 비디오 제목은 캐딜락 공방전이에요. 주택용 알루미늄 외장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을 틴맨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캐딜락을 몰고 다니면서 갖가지 판매 사기를 치는 인생들입니다. 어느 날 두 명의 틴맨이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못한 게 없다면서 소리소리 질러대다가 결국 무제한의 복수전을 펼치죠. 원수가 돼서 서로의 차를 부수고 결국은 독신인 한쪽이 다른 한쪽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팀맨 리차드 드레이퓨스는 복수삼아 접근한 다른 팀맨 데니 드비토의 아내 바바라 허쉬와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설상가상 데니 드비토는 세금을 못 내서 국세청의 집과 차를 모두 빼앗기고 또 사기친 게 들통이 나서 세일즈맨 면허까지 박탈당합니다. 리차드 드레이퓨스 역시 이 팀맨의 세계를 떠나기 위해서 스스로 사기친 걸 인정하고 면허를 취소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팀맨과 사랑을 얻은 대신 직업을 잃어버린 팀맨.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새로운 우정을 싹틔우기 시작하죠. 캐딜락 공방전, 드림박스에서 출시됐는데요.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나킹콜이 부르는 스윗 로레인입니다. 'I've just found joy. I'm as happy as a baby boy. With another brand new choo-choo toy. When I met my sweet Lorraine, Lorraine, Lorraine. She's got a pair of eyes that are brighter than the summer skies. When you see them, you realize why I love my sweet Lorraine. Now when it's raining, I don't miss the sun. Because it's in my baby's smile. Oh. And to think that I'm the lucky one that will lead her down the aisle. Oh. Each night I pray that no one will steal her heart away. I can't wait until that lucky day when I marry sweet Lorraine. Thank you. it's raining, I don't miss the sun. Because it's in my baby's smile. And to think that I'm the lucky one that will lead her down the aisle. Each night I pray that no one will steal her heart away. I can't wait until that lucky day when I marry sweet Lorraine. 이 사람이 부르면 제목이 아무리 비털이라고 하더라도 스위트가 될 것 같죠? 나킹콜이 부르는 스위트 로레인, 영화 틴맨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음악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알란 파커 하면 페임이나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 같은 영화로 이미 그 음악성을 인정받은 감독인데요. 마치 그 계보를 잇는 듯이 발표한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FM 영화 음악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커미트먼트, 83번째 비디오죠. 주인공들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젊은 노동자들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또 살아가기에도 바쁘지만 그들은 다들 팝 음악계의 선두가 되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죠. 이런 아마추어 음악인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든 지미 레빗은 이들에게 진정한 영혼을 지닌 음악, 소울을 가르칩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해요. 소울의 왕으로 불리우는 제임스 브라운이 흑인임을 자랑스럽게 노래했던 것처럼 결국 이 아마추어 그룹도 소울 뮤직을 통해 자신이 노동자이고 아일랜드인이라는 것, 또 고향 더블린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룹이 한창 날릴만 할 때쯤 팀이 깨지긴 했지만 소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열을 불태우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이 영화를 위해서 더블린에서 직접 뽑은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신선한 얼굴도 영화를 한층 신선하게 만들고요. 또 모스탕 셀리나, 트라이얼 리틀 텐더니스, 이런 밑바닥 삶을 비집고 나오는 것 같은 소울 음악이 감동을 한층 더해줍니다. 콜롬비아에서 출시된 영화 The Commitments 중에서 모스탕 셀리 들어보죠. 앤드루 스트롱의 목소리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모스탕 좋으신 분이 있었다면 잠이 전부 달아났죠. 너무 신나는 곡이었죠. 방바닥 울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무스탕 셀리, 앤드류 스트롱이었습니다. 미국 영화계에서 대표적인 콤비로 알려져 있죠. 마틴 스콜세이스 감독과 로버트 드니로. 블랙 코미디를 약간 변형한 영화 코미디의 왕, The King of Comedy 역시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죠.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84번째 영화입니다. 영화는 코미디계의 왕을 꿈꾸는 한 아마추어 지망생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단번에 인기를 얻겠다고 해프닝을 벌입니다. TV 인기 코미디언을 갈망하는 로버트 드니로는 당대의 제일 가는 토크쇼 진행자를 납치하죠. 대신에 자신이 그 쇼에 출연해서 인기 스타가 됩니다. 영화는 부패한 자본주의 하에서 점점 더 황폐해지는 정신과 인간의 소외,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쇼 비즈니스 산업을 통쾌하게 비판하는 블랙 유머와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는 아주 일품이죠. 흥행에는 참패했지만 미국 영화의 또 다른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한국 미디어에서 출시됐고요. 자, The King of Comedy, 코미디의 왕의 삽입곡 들어보죠. 역시 소울입니다. 레이 찰스의 Come Rain or Come Shine. I'm gonna love you like no one's loved you. Come rain or come shine. High as a mountain, deep as a river, come rain or come shine. I guess when you met me, it was just a one of those things. But don't ever bet me, 'cause I'm gonna be true. Well, if you let me, you're gonna love me like no one's loved me. Come rain or come shine. Happy together, unhappy together, and wouldn't it be fine? Days may be cloudy or sunny, we're in or we're out of the money. Yeah, but I'm with you always. I'm with you rain and shine. You're gonna love me like nobody's loved me. Come rain or come shine. Happy together, unhappy together, and wouldn't it be fine? I'm with you. Come Rain or Come Shine. 영화 코미디 왕에 삽입된 레이 찰스의 노래였습니다. 동유럽 영화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그 어떤 작품이든지 자신들의 역사를 배경에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의 지성파 감독 크즈슈토프 자누시에게 84년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안겨주었던 태양의 해, Year of the Quiet Su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폴란드 여인과 미군 병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죠. 에밀리아는 전쟁 통해 남편과 집과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고요. 노먼은 포로들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띈 미군 병사였죠. 그 역시 이번 전쟁 중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두 사람의 사랑. 하지만 노먼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에밀리아는 폴란드를 떠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칩니다. 에밀리아의 늙은 어머니는 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에밀리아는 결국 떠나지를 못하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에밀리아는 몸까지도 부자유스러운 노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노먼이 폴란드를 떠날 때 그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남겨놓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영화가 너무 어둡고 암울한 색조 속에서 역사적 상황을 또 너무 어둡게 다룬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관객에게 전쟁과 인간,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겐비 85번째 영화였죠. 여러분들 다리에서 주워왔다라는 소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으셨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다리만 지나면 내 진짜 고향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혹시 나의 운명이 다른 사람과 뒤바뀌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런 상상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 토토의 천국입니다. 깐느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벨기에 감독 자꾸 반 노마엘의 영화죠. 국내에서는 금방 간판을 내려버렸지만 정말 아까운 영화라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86번째 영화로 소개해드립니다. 유리창을 깨는 총성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 또마의 나레이션으로 이 영화는 시작되죠. 어린 시절의 또마는 늘 부유한 이웃집의 알프레드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확신으로 변하고 또마는 그런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뒤바뀐 운명을 복수하기 위해서 비밀 첩보원을 꿈꾸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마는 그냥 측량 기사로 머물러 버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또마. 그는 알프레드의 삶이 결국은 자신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울리는 총성. 이 영화가 뛰어난 점은 결코 가볍지 않은 작품의 철학적 주제가 아주 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총체적인 예술을 깊이 이해하는 감독만이 가능한 뛰어난 미장센과 또 그 속에 녹아있는 삶과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그 문제를 쉽게 풀어서 남에게 얘기할 수가 있죠. 토토의 천국.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토토의 천국에는 샤를르 드레네의 1938년도 히트곡 붐이 삽입됐는데요. 그 곡 한번 들어보시죠.

as the day I knew you were my pet. I won't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Thank you.